마디 남기고 내 곁을 떠나간 사람. 당신은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번은 날은 빚어들 새라. 영원히 나만을 사랑한다던 당신은 어디 있나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당신은 잊지 못해요. 다시 찾은 이 거리 남겨진 우리의 사랑. 당신은 어느 하늘 어느 곳에서 행복에 젖어 있나요? 바람이 부는 날은 날아가세라. 오는 날은 빚어들 새라. 영원히 나만을 사랑한다던 당신은 어디 있나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당신은 잊지 못해요. 당신은